네가 생각나면 조용히 눈을 감자. 잃었던 조각들이 가슴에 피어난다. 아득히 가버린 그 사람 지금은 없어도 마음을 조이며 기다리는 기쁨도 있다. 추억은 아프다고 그 누가 말했을까. 그립다 생각나면 조용히 감자. 그립다 생각나면 조용히 잃었던 조각들이 가슴에 피어난다. 아득히 가버린 그 사람 지금은 없어도 마음